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누구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느니라. 아멘. 이번 주에 여러분들 그 지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여기 일산도 약간 흔들렸던 거 느낀 사람 있어요? 다들 노느라고 그냥. 나는 그 지진이 일어난 그 TV를 이제 그 보면서 보고 있다가 심각하구나. 그러다가 살짝 한 0.2초간 흔들린 거 느꼈는데.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랬죠. 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는 세상을 흔든다. 왜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을 흔드실까요? 네. 다른 이유가 아니라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알라라고 그러면 세상을 흔든다고 했습니다. 진짜 땅을 흔드는 경우가 있고 내 삶의 어떤 문제로 나를 막 흔들 때가 있고 사람들 때문에 나를 흔들 때도 있고 나 때문에 세상이 흔들린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놓여지게 됩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생각해야 될 거는 저는 일단 뭘 생각했냐면 아니 만약에 지진 나면은 어떻게 피해야 되는지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하면서 좀 정부를 이렇게 비난하는 마음이 막 올라왔는데 그러면 안 되겠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해야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언제 끝날지 모르지. 항상 하나님의 나라 거기 들어갈 내가 준비하고 있나 이런 이제 자신을 좀 돌아봐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네. 뭐 그렇게 지진 나서 막 고생하는 것도 힘들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죽고 난 다음에도 또 이제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많은 사람들은 이제 천국에 대한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기대와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 어떤 천국에 대한 기대와 생각 가운데서 가장 일반적인 게 뭐냐면 바로 천국은 어떤 사람이 들어간다? 에? 어린다? 아니 성경이 얘기하는 거 말고 일반적으로 제가 이제 전도하러 이렇게 나가서 막 청년들 만나고 학생들 만나면 꼭 그렇게 한번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은 죽고 죽는 이유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고 죄 지은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서 심판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꼭 얘기하는 친구들이 뭐라고 하냐면 저는 살면서 한 번도 나쁜 짓을 해본 적이 없어요. 막 웃으면서 거짓말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제가 그것부터 문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긴 하는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장 기본적인 천국에 대한 오해, 착각이 뭐냐면 착한 일을 하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도덕과 윤리적인 행동과 어떤 삶을 살려고 부단히 애쓰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그걸 조건으로 해서 하나님의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일단 그거는 천국에 대한 완전 큰 오해이고요. 또 하나 착한 일에 대한 또한 오해입니다. 자 여러분들 뭐가 착한 일이에요? 네? 거짓말 안 하는 거? 이웃에게 내가 있는 돈을 나눠주는 거, 배려하는 거, 뭐예요? 욕 안 하는 거, 술 안 먹는 거, 담배 안 피는 거, 그게 착한 일입니까? 그리고 그 착한 일은 도대체 어느 정도 얼만큼 해야지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그냥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서로 비교하면서 아 얘보다 내가 좀 더 나쁜 짓도 안 했고 뭐 착한 일도 했고 뭐 이렇게 조금 뭐 나은 자격이 있으니까 이 정도면 내가 가진 이런 조건으로 자격으로 아 나는 아, 천국에 갈 수 있고 혹은 저 사람은 뭐 신 안 믿어도 갈 것 같아 라는 그런 기본적인 그런 상식들 그런 것들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그 기준 앞에서 착한 일을 생각한다면 이게 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비교해서 조금 더 나은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조금 더 못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끼리 그냥 이 세상만 생각하면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들 이 세상과 다른 정말 실재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는요 그 착한 일이라는 개념이 전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진짜 살인하는 게 그게 살인이 아니라 그 살인을 유발시키는 그 마음의 동기 있잖아요. 미워하는 마음. 그렇죠? 그게 살인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자, 나는 한 번도 누군가를 미워해 본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태어나서. 뭐 아리? 뭐야, 왜 눈을 치라고 그래? 여러분들, 어떤 사람도요? 예. 부모든 친구든 누구든 아내든 자식이든 미워해보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얘기 드렸잖아요. 아직은 보윤이를 아직 보성이 이제 둘째가 나와서 보성이를 키우면서는 아직 그런 느낌이 아직 없는데 처음 보윤이가 태어났을 때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게 둘째라서 조금 여유가 생긴 것 같아. 그래서 밤마다 막 그거 안고 막 우는 거 달래는데 진짜 내 속에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아 진짜 그쵸 얘기한 적 있잖아요. 아, 던져버리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든다니까요. 뭐라고? 쓰레기라고? 너무하다. 나도 잘 알지 내가 쓰레기인 건 아는데 그래도 너무 그렇게 대놓고 얘기하니까 참 기분이 별로 알았어. 그래 어쩔 수 없어. 아 여러분들 근데 정말 미안한데 정말 보인한테도 미안하고 우리 아내한테도 미안하고 내 스스로도 부끄러운데 아 정말 그런 마음이 든다니까요. 그렇게 소중한데도 불구하고 내가 힘들고 너무 죽겠으니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 진짜. 네. 그러면 이것부터 봐봐요. 이것부터 있는 정말 내가 소중히 여겨야 되고 마땅히 사랑해야 될 사람한테조차 이렇게 하는데 인간 안에 정말 착함이란 그 기준을 어떻게 우리가 둘 수 있겠어요? 이미 예수님이 얘기한 거에 근거하면 나는 이미 던져버린 거야. 그렇죠? 그럼 나는 빨리 이제 지옥에 가야 되는 그런 악한 행동을 한 거죠. 이미 생각으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누구도 나는 착하고 그리고 그 착함을 근거로 해서 내가 갖고 있는 선함을 근거로 해서 나는 하나님 나라에 당연히 들어갈 수 있거나 혹은 그 선함을 쌓아서 내가 지은 그 죄를 내가 마음속으로부터 가졌던 그 죄를 무마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엄청난 큰 착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말하는 천국에 가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유일한 길은 언제나 역사 가운데 항상 동일했습니다. 그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뭐 세상 사람들은 이 얘기를 갖고 또 뭐라고 하죠? 그렇죠? 그렇게 개판으로 사는데 예수 믿고 천국 간다고 그러면 그게 뭐냐고 하면서 조롱하죠. 그리고 아, 착한 일을 하면 그건 인정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또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근데 진짜 착한 일을 하는 사람도 이렇게 따지고 보면요 그 착한 일을요 정말 상대방을 위해서 안 하더라고. 여기 그 뭐예요? 정기적으로 그 수혈을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정말 그 피가 모자라서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내 피를 쏟아줘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는 청년이길 바랍니다. 근데 그런 마음이라기보다는 어떤 마음으로 많이 할까요? 수혈하면 뭐 건강하다더라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수혈하면 영화 티켓과 뭐 이게 도서상품 이런 게 나오죠. 그러니까 뭐 또 생기는 건데 어때 하면서 이런 식으로 그 수혈을 전혀 권하는 사람도 하도 안 하니까 그렇게 미끼를 줘서 이렇게 하고 하는 사람도 그 미끼를 물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또 어떤 이거는 얘기 안 됩니다. 그래요. 어떤 청년은 또 이렇게 막 그 뭐예요? 무슨 봉사단체에 딱 들어갔는데 들어간 이유도 정말 그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라기보다는 내가 앞으로 인생에 어떤 스펙을 쌓는데 이게 좋다는 거지. 내가 이런 이력이 있고 이런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 단체에 속해서 뭔가 활동을 했던 그런 것들이 이력이 되기 때문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뭐 고등학교 애들 뭐 봉사 활동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봉사 활동 이렇게 채워서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네, 여러분들 여기 앞에 비었어요. 왜 이렇게 다 뒤에 앉는 거야 도대체? 여러분들, 우리가 하는 착한 일을 근거로 해서는 절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것으로도 절대 하나님의 그 크신 그 축복들을 아무것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요. 뭐 세상 사람들 그렇게 오해한다고 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신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조차 또 다른 천국에 대한 오해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신자들은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은 알아. 천국은 은혜로 들어가는 거야. 천국은 오직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은혜로 들어가는 거야. 천국은 그거는 다 알아. 그래서 은혜를 얘기하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를 얘기하고 십자가에 대한 찬양과 이런 노래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다음엔 또 오해로 또 빠집니다. 어떤 오해로 빠져요? 천국에 들어가는 건 은혜지만 들어간 다음에 그 천국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그 축복들 또 하나님이 주실 모든 어떤 더 좋은 어떤 것들은 뭐가 필요하다는 거야? 나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야.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예배를 안 빠져야 되고 또 헌신을 해야 되고 전도를 해야 되고 막 이런 걸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런 걸 해야지만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더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또 천국에 대한 잘못된 오해 속에 빠져서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오해가 되게 강한 데가 한국 사회야. 그래서 여러분들 한국 기독교는요 엄청나게 성도들로 하여금 뭔가 하는 걸 되게 강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새벽 기도도 한국 교회만이 유일하게 엄청 세요. 다른 나라는 무려 합니다. 근데 막 이렇게 강조하진 않아요. 막 철야 예배 수요 물론 지금은 많이 이렇게 또 막 가라앉긴 했지만 교회가 막 부흥할 때는 사람들이 막 철야 예배 막 새벽 예배 금요 예배 뭐 주일날 아침부터 저녁 예배까지 하면서 그리고 매일 그 봉사하고 헌금하게 하고 기도 많이 하게 하고 기도원이 막 인산인해를 이뤘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 이제 하나님 나라 입성은 은혜로 했지만 그 다음부터는 뭘 해야 된다는 거야? 내가 수고하고 내가 애쓰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더 큰 축복과 그 은혜를 맛볼 수 있고 누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것도 완전한 착각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도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서 하신 그 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시작되고요. 신앙생활하는 모든 우리가 신앙이 이 세상에서 인생이 끝나고 하늘나라 그 가는 날까지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것은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에게 뭐든지 다 주어집니다. 네. 여러분들 이거를 알아야 돼요. 내가 기도 많이 했기 때문에 뭐 봉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뭔가 착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나에게 더 주어지는 은혜는 없어요. 아니 오히려 신자는 이미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게 다 나에게 주어지고 있다. 그것을 아는 자들이기 때문에 봉사하고 기도하고 수고하고 남을 섬기는 것이지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봉사하고 착한 일하고 더 종교적인 열심을 더 가져서 더 많은 축복과 더 많은 어떤 성공과 더 많은 어떤 내 기대를 채우는 그런 기독교? 그런 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기독교는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더 많은 축복을 얻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오히려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수많은 것들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축복인지 내가 걸어다니는 거, 내가 뛸 수 있는 거, 내 심장이 뛰는 거, 내가 눈을 껌뻑할 수 있는 거, 숨 쉬는 거, 가족이 있는 거, 이런 모든 것들, 내 삶에 뭐 직장을 다니고 친구가 있고 가족이 있고 함께 즐기고 영화를 보고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그냥 당연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조차도 다 은혜이구나. 이걸 발견하는 게 기독교 신앙인 거지 더 많은 축복은 없어요. 아니 예수님이 제일 큰 축복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들 이거를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큰 축복이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보다 더 좋은 어떤 것은 없어요 이 세상에. 그거를 아는 자들이 신자인 거예요. 그거를 모르면 우리는 늘 헛된 잘못된 그런 방향과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걸 가지고 자부심을 갖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나 이렇게 했으니까 이런 축복을 주세요. 내가 이렇게 예배도 안 빠지고 했으니까 이런 어떤 내가 원하는 거 내 건강 내 삶의 행복 안정 이거 채워주세요 이렇게 요구하잖아요. 그건 여러분들 그건 종교예요. 자, 그 이야기가 누가복음 18장에 나오거든요.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또다시 또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입니다.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에 두 번 금식하고 소득의 십일조를 드립니다.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했던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하고 있는 일, 자기가 하고 있는 종교적인 열심, 자기가 하고 있는 착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난 이런 거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는 저 세리처럼 그게 띄어먹지도 않고 남을 속이지도 않고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 이런 나에게 축복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면서 자기가 가진 것으로 갖고 하나님께 나아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게 뭐예요? 종교예요. 이게 종교. 내가 갖고 있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소유한 거,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자, 근데 13절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세리는 어떻게 이해하는지 보세요.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네. 세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아무 소망이 없는 존재입니다라고 그렇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거죠. 자, 14절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판단을 하십니까? 14절 크게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으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기의 자격과 조건과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함께 나아간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과 은혜만을 기대하고 바라는 그 사람, 그 바리새 그 세리에게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라는 축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들 정말 잘 생각하세요. 시작도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고요, 우리의 모든 삶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잘해서 하나님께 받는 게 없어요. 물론 그 얘기는 잘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를 키워보면 알아요.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잘하기 때문에 어린아이를 부모가 먹이고 입히고 하지 않습니다. 힘들게요도. 네? 왜 어린아이가 살 수 있어요? 왜 잘할 수 있어요? 부모가 베푸는 사랑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살고 존재하는 거지, 뭔가 조건을 채우고 자격을 확보해가지고 부모에게 뭐를 달라고 하거나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자, 오늘 본문으로 가서 봅시다.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진 겁니까? 10장 1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네. 어린아이를 예수님이 좀 축복해 주길 원하고 기도해 주길 원해서 부모들이 데리고 왔는데 그 사람들을 제자들이 꾸짖습니다. 자, 왜 여러분들 제자들이 이 사람들을 꾸짖었을까요? 성경을 읽으면 질문을 하면서 읽으세요 항상. 네. 왜 어린아이들 기도하러 오는 것을 막 막고 이렇게 꾸짖었을까요? 한번 제자들의 입장이 되어봐야 합니다. 자, 지금 이 마가복음 우리가 8장 27절에서 여러분 10장 52절까지 이 단락은요,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에서 그 앞에 1장부터 8장까지 갈릴리에서 모든 사역을 끝내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여정입니다. 제자들의 생각 속에는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것은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서 뭔가 등극하고 뭔가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런 계기가 되겠구나라는 그런 자기들만의 어떤 기대와 소망이 있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의도는 나는 죽으러 가는 거야, 나는 십자가 지러 갈 거고 나는 너희들 위해서 그렇게 생명을 바치러 갈 거야 얘기했지만 제자들은 그 얘기가 안 들리죠. 뭐만 들려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간대. 아, 그러면 뭔가 우리도 예수님이 뭔가 등극하고 뭔가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으면 우리도 뭔가 한자리 할 수 있겠지, 이런 마음이 제자들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얘기할 때마다 맨날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렇죠?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막 이렇게 싸우고 우리 그룹에 안 속해 있는 저 그룹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사람들 하지 말라고 막 하고 하면서 어떤 자기의 큰 기대와 부품 속에서 그렇게 예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빨리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게 급해. 그래야지만 내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나도 한자리하고 내가 원하는 그 축복과 어떤 이 세상의 행복과 성공을 성취할 수 있거든. 그런데 아이들이 방해를 하는 거지. 나는 지금 이제 급해 죽겠는데 내 소원을 이루기 바로 직전인데 어린아이가 방해하니까, 그렇죠? 어린아이들이 전혀 자기의 인생에 뭐가 되겠습니까? 자기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에 아무런 유익이나 도움이 안 돼요. 오히려 방해만 돼요. 아니 보세요, 만약에 병이 들린 사람이거나 귀신 들린 사람이라면 오히려 더 나아요. 왜 나을까요? 예수님이 병 고쳐주고 귀신 쫓아내면 사람들이 놀래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인기가 더 좋아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자기네들도 좋아지는 거야. 근데 어린아이를 축복하고 기도해주는 거는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어린아이 축복하고 기도한다고 어린아이 갑자기 어른이 되는 것도 아니고 뭔가 뭐 실력이 좋아지거나 예수님을 잘 믿거나 뭔가 이렇게 막 달라지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들이 생각했을 때는 어린아이들은 그냥 방해물이고 중요하지 않고 자기의 인생에 유익이 하나도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어린아이들을 막은 거죠. 데리고 오는 사람들을 막은 거죠. 게다가 어린아이들은 축복을 받을 만한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자기들은 가족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어요. 자기들은 아무튼 열심히 지금까지 예수님을 쫓아서 왔습니다. 아까 바리새인들이 자기가 한 걸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했던 것처럼 제자들도 똑같았던 거예요. 자기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한 일들, 자기가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한 일들, 그것을 근거로 해서 뭐예요? 이렇게 예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다, 있다 이런 자격을 이렇게 가졌고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그걸 가지고 사람을 무시했던 것이죠.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제자들의 형편이었다고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그냥 제자들의 문제가 아니라 항상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우리들의 문제라고요. 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1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힘을 내십시오. 갑자기 그게 생각났는데 그 추석 때 그 부산행인가? 그 영화를 아무튼 봤는데 거기서 이제 공유가 그렇잖아요.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있고 막 이런 이렇게 압박도 있고 성공도 해야 되고 하니까 자기 자녀를 돌보는 일에 소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문제가 생기죠? 네, 문제가 생기니까 그때서야 이제 자녀에게 관심을 갖고 그러면서 자녀를 통해서 이렇게 뭔가를 배우더라고요.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도 문제가 있어야지만 인간은 정신을 차리나 봐. 어쨌든 보십시다.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분노하셨습니다. 뭐에 대해서 분노하신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고방식이 전혀 아닌 거예요. 뭘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있습니까? 결국 나에게 쓸모가 있냐 없냐를 기준으로 사람 관계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어린아이는 쓸모가 없으니까, 유익이 안 되니까 아니 도움이 지금 안 되고 내 급한데 일단 너희들은 뒤로 가 있어. 그리고 이 어떤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예수님께로부터 받는 그 축복과 은혜를 어떤 자기가 한 자격과 어떤 조건을 내세워서 누릴 수 있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천국은 전혀 그런 자들이 합당하지 않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어리석은 그 세상의 사고로 똘똘 뭉친 이 제자들을 가리키기 위해서 어린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를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다.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들어야 된다. 여기서 여러분 받들다는 이 단어는 이렇게 뭐예요? 뭔가 이렇게 높이고 받들고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잖아요. 이게 번역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영어로 보면 receive라고 돼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왜 내가 영어 했는데 왜 웃어? 받다는 뭐예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야. 뭐 높이는 게 아니라 그냥 주는 것을 받는 걸 얘기해요. 어린아이처럼 받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이게 그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오해를 거쳐가야 되는 게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어린아이와 같이라는 말이에요. 자, 어린아이와 같이 돼야 된다. 그래야지 천국이 합당하다. 그런 얘기를 할 때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어린아이는 어떤 존재예요? 그렇죠. 바로 나와요. 순수. 깨끗하고 때묻지 않고 천사 같은 존재다. 우리 장모님도 항상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의 상식으로는 그렇게 늘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순수해야 되고 깨끗해야 되고 뭔가 뭐 해야 돼요? 또 어린아이처럼 되는 거 뭐 해야 됩니까? 아, 명랑해야 된다고? 근데 여러분들 슬픈 소식을 한 게 얘기해 줄게요. 네. 여러분들은 지금 절대로 어린아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어린아이처럼 될 수가 없다고. 아무리 내가 어린아이처럼 해보려고 바둥치고 아둥바둥 노력해도 그게 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신체적으로는 될 수도 없, 신체적으로도 물론 안 되고 정신적으로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정신에는 우리 사고에는 이미 여러분들 세상의 것으로 가득 이게 다 쌓이고 세상의 논리에 의해서 다 이게 형성이 돼서 결코 어린아이의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어떤 의미에서 이 얘기는 어떤 누구도 자기 힘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까 우리가 얘기하다가 말았는데 어린아이는요 여러분들 전혀 순수하지 않습니다. 네? 어린아이처럼 되라는 얘기는 어린아이 가처럼 이게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라는 이야기는 순수해라 깨끗해라 뭐 이렇게 천사 같다라 이런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어린아이는 네, 순수하지 않아요. 깨끗하지 않고 이렇게 천사 같지 않습니다. 그냥 조그마니까 귀여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어린아이가 하는 짓을 만약에 여러분들 덩치 먹어서 한다고 생각해봐요. 부모가 뭐 허리가 아프든 잠을 못 자든 어린아이는 생각을 안 합니다. 자기가 배고픈 것만 생각해요. 엉엉엉 웁니다. 응애응애 울죠. 어린아이는 자기만 생각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어떤 도덕적인 윤리적인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뭘 얘기하는 걸까요? 성경은 어린아이를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에 등장시키는 딱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한 가지 모습이 하나님 나라를 정말 멋지게 보여주기 때문에 지금 어린아이를 등장시키거든요. 그게 뭐예요? 어린아이는요? 혼자는 도대체 살 수가 없어요. 전적으로 그 어린아이를 먹여주고 입혀주고 보살펴주는 그 부모에게 전적으로 의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가 주는 것을 그냥 받아들일 뿐이지 거기서 뭔가 뭔가를 더해서 받겠다는 것도 없고 내가 못하면 못 받을 거다라는 생각도 없고 그냥 전적으로 그 사랑과 그 뭐야 베품과 그 보호를 주는 존재에게 전적으로 의존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어린아이의 특징이에요.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천국을 받아야 된다는 것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갖고 있는 조건과 근거로 아까도 얘기하시피 그런 걸로 주어지지 않고 전적으로 그것을 주시는 분의 은혜와 용서와 사랑과 그 보살핌 그 주시는 그분에 의해 전적으로 의존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 마음 전적으로 그분을 감사하고 또 그분께 의존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어린아이의 마음이고 어린아이의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베푸신 거에 근거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늘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것 중에 가장 큰 게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지금도 여러분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내 노력과 수고와 애씀 때문에 되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진다고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에 의해서 되어진다고요. 그거를 알고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자, 에베소서 2장으로 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한번 찾을게요. 에베소서 2장 네, 3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부터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뭐예요? 진노. 여러분, 우리는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진노의 자식들이에요. 죄를 짓는 존재들이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런 우리들이 어떻게 됩니까? 4절에 보세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5절,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7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을 받은 것도,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우편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9절 보세요. 9절 뭐라고 합니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의 세계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근거로 해서 누려지는 모든 삶이기 때문에, 내가 뭘 하고 내가 무슨 위대한 일을 하고 내가 못난 일을 하고 한 것을 근거로 가지고 서로 비교하고 서로 자랑하고 서로 부러워하고 서로 비판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가 가세요? 그래서 어린아이든 뭐 교회에서 제일 많이 수고하는 우리 경철이든 똑같은 거야. 괜찮지 경철아? 왜요? 아니 경철이가 아무리 수고를 많이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 일에 비해서는 그게 비할 게 되겠습니까?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는 자기가 한 걸 가지고 하나님께 내세울 수가 없는 거야. 또한 역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아무리 끔찍한 일을 하고 자기가 아무리 별 볼 일 없고 자기가 아무리 정말 심각한 짓을 저질러 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일이 나의 그 모든 허물과 죄와 잘못을 충분하게 용서하고도 남습니다. 그러면 또 이런 마음이 올라옵니다. 그러면 막 살아도 되겠네요. 그럼 막 죄를 져도 되겠네요. 여러분들 제발 그렇게 가지 마세요. 이거 마치 뭐냐면 부모가 용서해주니까 난 계속 부모 말 안 들 거야, 뭐 이거 똑같은 거거든요.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베푸신 그 천국과 그 천국에서 누리는 모든 삶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그를 받은 자들로서 감사하면서 늘 넉넉히 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 그래서 이 세상이 가진 것들 있잖아요. 그거 갖고도 서로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왜 존재한다고 여기 에베소서에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여러 세대, 내가 살아가는 내가 만난 수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라고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네?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살라고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 주신 게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 얼마나 그게 더 소중한지를 증거하라고. 그래서 때로 예? 부를 주시는 것도 그런 이유예요. 그 부보다 예수님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증거하라고. 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실패를 주고 절망을 주고 우리에게 이게 밑바닥에 내려가는 그런 상황을 주시는 것도 다 마찬가지요.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것이 얼마나 놀랍고 값진가를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라고. 너희들은 이 세상에서 절망할 게 없어.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거든. 이 세상에서 망해도 우리 하나님 나라 간다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축복들을 다 예수님 때문에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안 돼도 되는 거고 망해도 되는 거고 지진 나도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 믿음이란 거 있잖아요. 이 복음이란 것은 어떤 의미에서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에 어떤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믿음이란 것은요, 우리 인생에 도움이 전혀 안 됩니다. 그럼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믿는다고 해서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요. 믿는다고 해서 내가 병이 뭐 안 걸리는 게 아니고요. 믿는다고 해서 안 죽는 것도 아니고요. 믿는다고 해서 뭐 실패가 없는 것도 아니고요. 다 동일하게 우린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실 믿음이란 것은 인생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기준에서. 근데 여러분들, 참된 믿음의 사람은 그 믿음이, 그 믿음이란 거, 예수님이란 거, 그 복음이란 것이 이 세상에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존귀한 것임을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자기가 원한다고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 기독교 신앙은 자기가 원한다고 간절히 내가 노력한다고 믿어지는 게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왜요? 인간은 자기에게 도움되는 걸 원하거든. 자기 인생에 유익되는 걸 원하지.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예수님 믿으면 십자가를 줘야 된다고 그러고, 더 고난을 받을 거라고 그러고, 너희는 수고해야 된다고 그러고, 남을 위해서 희생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그래서 믿음은 정말 큰 기적이고 큰 축복이고, 믿음이 가장 큰 축복이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노아 알죠?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그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어이없고 멍청하고 의미 없는 일이었을까를 생각해 보세요. 세상은 지금 잘 돌아가고 있고 비가 올 기미도 안 보이고 그 엄청난 홍수가 오리라고는 전혀 생각할 수 없는 환경과 상황 속에 세상은 굴러갔습니다. 장가가고 밥 먹고 즐기고 또 자식 낳고 하면서 세상은 끊임없이 굴러갔어요. 그런 굴러가는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듣고 노아가 방주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방주를 만들고 방주를 소중히 여기는 그 노아의 모습은요, 세상 자기 인생에 뭐가 도움이 안 됩니다. 자기의 소출을 더 늘려주는 것도 아니고, 뭐 자기를 뭐 어떤 세상에서 성공을 주거나 명예를 주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뭐 저 쓸데없는 짓을 거리 하냐, 조롱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 노아는 뭘 알고 있었습니까? 이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 그리고 그 심판 속에서 나를 살릴 것은 이 방주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조롱을 해도 이 방주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리고 이 방주를 소중히 여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을, 인생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는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럼 이 세상은요, 지진 났었잖아요. 뭘 보여주는 거예요? 이 세상은 반드시 무너지고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게 이 세상이에요. 예수님도 반드시 내가 다시 오면 이 땅을 심판한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런 심판의 시각에서 여러분들 이 세상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내가 이 세상에서 소중하다고 생각한 그것들이 얼마나 의미가 없는 것인지를, 그리고 이 심판받을 이 세상에서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고 유일한 길이, 유일한 방주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보지 않을 수 없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소중한 걸로 여길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세상이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조롱하고 비난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예수님만을 고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것이 바로 어린아이처럼 천국을 받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이 세상에 천국이 무엇인가를 보여줘야 할 그런 사명이 있는 곳입니다. 교회는 교회를 통해서 천국이 어떠한 모습인지, 어떻게 이 세상의 사고방식과 기대와 생각과는 다른 모습과 생각과 그런 모양으로 나타나지는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들 안에서는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갖고 있는 능력, 나의 조건과 자격, 그걸 가지고 서로 부끄러워하거나 자랑하거나 부러워하거나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좋은 직장을 다니는 거, 뭐 외모가 훌륭한 거, 뭐 집안이 좋은 거, 뭐 나는 취직을 못했는데, 뭐 나는 시험이 몇 번 떨어지는데, 그런 이 세상의 조건들이요, 전혀 우리한테는 문제가 될 것이, 서로 비교하고 뭐 뭔가 이렇게 할 것이 없는 곳이에요. 우리는 왜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고 그 일에 다 혜택을 받고 있는 자들로서 존재할 뿐이지, 그 다른 어떤 것은 세상이 서로 비교하고 경쟁하고 또 서로 가르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의미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 안에서는. 그래서 우리는 서로서로를 존귀하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약하고 힘든 사람일수록, 더 약하고 부족해 보이고 네, 별 볼 일이 없는 사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그런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겨야겠죠. 네, 다 우리가 그런 자들이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참된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우리 성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